8월 29일에 발생한 태풍 시포와 북서쪽에 형성된 저기압 마당이 합쳐지면서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함경북도를 비롯해서 조선의 전반쪽 지역에서 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8월 29일 0시부터 9월 2일 12시 사이에 함경북도의 경흥군과 부령군에 내린 강수량은 각각 320mm, 290mm입니다. 함경북도의 온성, 경성, 경원, 연사, 화대, 그리고 량강도의 대웅단 등 여러 지방들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두만강 유역에 관측일에 가장 큰 물이 발생해서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회룡시,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연사군, 라손시의 일부 지역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회룡시와 무산군, 연사군입니다. 회룡시에서 15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8,670여동에 17,180여 세대의 살림집이 완전 및 부분 파괴돼서 4만 4천여 명이 한재에 나앉았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들에서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